종이 무한한 소리 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고리 yeah. 수많은 고민 그 중심은 너일 To all the troubled MCs out there Listen, reality 부러진 날 예세같이 족쇄에 매달지 Ain't no 선택의 guarantee But when you check the MIC 그 서사시는 성서와 역사의 사에서 Like 성역책의 책갈 P You gotta know that Go back like double D 낡은 공책의 공백 No trouble see 다 쫓는 현실적 미래 속에 꿈은 비현실적이래 그래서 꿈에 짙은 먼지로 피 Never remember But first time you touch the mic 열정으로 배를 채우고 겁먹지는 마 모두 손가락질하고 돈 따라기라고 말해도 못해 한시라도 날개가 돼줄 테니까 Fly. 당신은 beautiful mind 흑백 세상을 색칠해 with your beautiful rhyme In this heartless city, oh this godless city 당신은 artist 이미 자신은 불신하지만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은 아직도 내게 나야 벽지같이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 속에 점점 사라지네 뭔지 yeah. 그래 넌 뜨거운 불에 넌 속덩이처럼 녹아내렸지고 세상 무엇보다 더 날카로워지네 넌 꿈꾸는 만큼 이뤄낼 수 있어 또넌이 세상의 경계선도 뺄 수 있어 That's the mission 네 선택은 양날의 검 거듭 고민하게 되는 뭐 남날의 걱정 누구도 대답해주지는 않았지 손에 쥐고 있는 MRC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스튜디오 투 스테이지 모든 범민의 끝 어쨌건 악몽은 다가오지 않을 먼 미래일 뿐 꿈들인 가사 조각 위를 더듬더듬 걸어가다 보면 느낄 수 있어 네가 내린 결심의 뜻 그러니 어둠한 가운데 빛을 비춰주길 열정이 찍혀지기 전에 너를 지켜주길 당신이 지켜두는 맛있는 길 잃은 자의 표지판 오직 한 길을 향해서 Let me try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은 아직도 내게 나야 벽지같이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 속에 점점 사라지네 먼지같이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은 아직도 내게 하얀 벽지같이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 속에 점점 사라지네 먼지같이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은 아직도 내게 하얀 벽지같이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on the M Listen, 모두가 똑같아 이 사람의 끝은 어디에 있을까 속박에 수갑을 찾아 갇힌 독방에 나만의 죄인이 돼버린 삶이 똑같아 머리는 복잡해 시간이 촉박해 믿음과 단어 그 틈 사이에서 갇혀본 사람들만이 아는 고통 안에 닥쳐온 그나큰 이상과 빈약한 현실의 거리감 어쩔 수 없이 베개 위도 물러번지는 머리만 하지만 어쩌겠어 달리는 것만이 우린 가진 게 없으니 음악을 살리는 것만이 그대와 나의 역할 비트 위에 밤에 설계사 우유를 갖춰 전달할 감동의 마음이 설렌다 시작을 잊지 마 이 일이 쉽지 않은 걸 그댄 알고 있었잖아 땀을 씻지 마 그대의 밤의 틈을 잃어버린 삶이 사람들 태양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은 아직도 내게 나야 벽지같이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한없이 돌아가는 연패가 그 세상 속에 점점 사라지네 먼지같이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This goes out to all the poets out there keep spitting one day soon it will be my time to shine yeah may the pen never dry keep your head high